Hey boy.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. Bomb, bomb. Every time I show up, lower,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. Bomb, bomb. Every time I show up, lower, I'm the moon, I'm the war. 날 잊을 수가 없어. 금빛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. Boom, boom. 24, 365. 오직 너와 같이 하고파.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. Yeah.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.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. 절대 많은 걸 원치 않아. 마음을 원해 난.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. 아주 씩씩하게 대로 씩씩하게. So hot, so hot.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. 마지막히 불러줘. 내 귓가에 도는 휘파람 기동.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.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. Whoa. 바람 바람 바람 Can you hear that? 휘바라바라바라밤 휘바람 휘바람 바람 바람 Can you hear that? 휘바라바라바라밤 Hold up 아무 말 하지마. Just whistle to my heart.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. Boom boom. 생각은 지루해. 느낌이 Every day, all day 내 곁에만 있어줘. Zoom zoom 언제 나는 styling 도도하지만 네 옆에선 darling 뜨거워지잖아 like a desert island 널 알아갈수록 울려대는 마음속 그만해 빼 너무 와라 내게 boy 이젠 checkmate game은 내가 win 난 널 take care 안아줘도 세게 눈 가는 가로 체크하기 전에 네가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널 향한 네 마음은 fire 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휘파람 휘파람 파람 파람 Can you hear that? 휘파라 바라 바라 밤 휘파람 휘파람 파람 파람 Can you hear that? 휘파라 바라 바라 밤 This beat got me feeling like 바람처럼 스쳐 show